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8절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율법이 뭐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율법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자칫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의 법을 비유로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라고 했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도 가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성경의 맥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윤리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정말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덜어 보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우리 초신자인 경우에는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삶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각 이런 거를 가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세상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표현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에 때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역시 중요한 유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편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어떤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의 효력을 우리에게 잘 비유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편의 법은 2절로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했죠. 이제 바울이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법으로 율법을 비유한 것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율법의 효력적인 한계, 율법의 효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그 효력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굳이 멀리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 율법의 효력의 한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것처럼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남편의 법으로 비유한 것은 상당히 지혜롭고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결국 소개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면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 남편의 법을 이제 끌어온 거죠. 이런 비유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개념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 죽은 후에 다른 남자를 찾아도 돼? 얼마 정도 인터벌 기간을 두어야 되지? 성경에서도 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고 있잖아? 세상 윤리와 성경이 뭐가 차이가 있어? 뭐 이런 등의 대화로 자꾸 꼬리를 이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최소한의 법도 윤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율법의 한계성을 설명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나오는데 이 남편의 법이 율법의 효력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의 내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뭐야? 속 내용이 뭐야?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이 의문에 묵은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얼미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의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곧 제사 문서입니다. 이제 의문은 묵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러므로 아주 적당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율법의 의무는 이제 묵은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은 이로써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역시 거룩합니다. 그러나 효력이 다한 것도 있고 효력을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는데 이 계명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이 남편의 법은 율법의 효력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또 6절에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8절의 계명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각각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중에서 계명을 율법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표현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원래 율법적 계명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인생들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인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율법적인 한계와 또 율법의 그 내용과 또 그리고 율법의 그 역할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또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남편의 법을 비유하면서 율법의 효력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었고 또 8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율법의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율법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율법의 효력, 율법의 내용, 율법의 역할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알아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더욱 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효력과 율법의 내용과 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정녕 필요로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대속의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